떨지 마요. 우리들이 홀로 아름답도록 이 세상에 날 지른 너의 반들은 같은 끝을 보고 있죠. Big Lover 함께 눈을 감아요. Give it up, give it up. Can you see the light? Give it up, give it up. There ain't no one here. Give it up, give it up. It's our only way. Can you see the light in me? Give it up, give it up. Don't be scared of love. Give it up, give it up. Love is all for you. Give it up, give it up. Let the flowers rejoice. Can you see the light in me? 내 안에서여도 내 마음이 찾았지. 다른 아침에도 우리 함께라면 세상 하늘을 다 들었고 모두에게 이 기쁨을 선물할 텐데. 날 울리던 널 버리던 슬픈 얘긴 하지 마요. 우리들이 홀로 아름다웠던 이 세상에 날 지른 너의 반들은 같은 끝을 향해 있죠. Baby lover 함께 잠이 들어요. 그저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긴 잠에 빠지고 긴 잠에 빠지고 편하게 네 몸을 편하게 네 몸을 맡기면 돼 맡기면 돼. 가슴 아픈 사랑은 이제 그만 난 널 품고 잠이 들고 싶어. Oh. 알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난 너에게 모두 주고 싶어. Oh. 이 밤이 담긴 것은 사랑을 믿는 것뿐 매 순간 우릴 덮는 슬픔과 깊은 어둠. 바라면 돼 바라면 돼 바라면 돼 바라면 돼 그저 사랑하면 돼 널 사랑하는 나라면 돼. 향기로운 네 숨결이 내게 닿을 때 난 조용히 네 손을 잡고 눈을 감을래. 느껴봐도 완한 이제 바람이 돼 모든 게 자유로워 그게 사랑일 때. 날 울리는 널 버리는 슬픈 얘긴 하지 마요. 우리들이 홀로 아름답도록 이 세상에 날 지른 너의 반들은 같은 끝을 보고 있죠. Baby lover 눈을 감아요. 이제 날 울리던 널 버리던 슬픈 얘긴 하지 마요. 이 세상에 날 지른 너의 반들은 같은 끝을 향해 있죠. Big lover 함께 잠이